경천사 10층 석탑, 개성, 고려 1348년, 국보 86호. 개성 경천사 터에 있던 이 탑은 고려 충무왕 4년에 대리석을 다듬어 세운 10층 석탑이다. 고려시대 다폭의 목조 건축과 유사하며 당시의 불교 교리와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1층부터 4층까지는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불의 모습 등 불교에서 중시하는 장면을 묘사한 16화상이 조각돼 있다. 또한 각 층의 지붕에는 각각이 어떤 장면인지를 알려주는 현판이 달려 있다. 5층부터 10층까지는 5분 혹은 3분의 부처를 빈틈없이 조각했다. 다만 상륜부는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없어 박공 형태의 지붕만을 복원했다. 제1층 몸돌에 지정 8년이라는 기록이 있어 건립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탑은 1907년 일본의 국내 대신 다나카 미츠야키가 일본으로 밀반출했으나 영국 언론인 베델과 미국 언론인 헐버트 등의 노력에 힘입어 1918년에 반환됐다. 1960년에 경복궁에 복원했으나 산성비와 풍화작용 때문에 보존이 어려워 1995년에 해체됐고 이를 2005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재개관에 맞추어 역사의 길에 복원 전시했다.